찾아 Who it is? Who it is?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장 눈부셔 Who it is? Who it is? Yeah. 따라오는 시선 눈을 못 떼 어머 빙빙 빛이 난대 마치 어느 순간 leap of faith 불린 듯 빠져 느껴 tension Sometimes I feel like that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날아갈 것만 같아 Oh I I'm gonna be a star 웃음이 가려진 강렬한 에너지 깊어져 don't be surprised Oh 아찔하게 보여줘 Who needs 난 이대로 없는 걸 Who it is? Who it is? 향수보다 샴푸 향기 뭔가 다른 걸 Who it is? Who it is? Yeah. 순간 쏟아지는 light of sight 사람들의 시선 신경 안 써 엄마 왜 이렇게 날 이쁘게 나서 곤란해 I'm so tired Sometimes I feel like that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날아갈 것만 같아 Who I? I'm gonna be a star 웃음이 가려진 강렬한 에너지 깊어져 don't be surprised Oh 아찔하게 보여줘 Who needs 난 이대로 너만 좋은 걸 바꾸려 들지 마 내 스타일대로 살아 당당한 내 매력에 이미 넌 빠져들어 baby Oh 아찔하게 보여줘 Who needs 내게 끌릴걸 내 식대로 식하게 굴어도 내게 빠져들잖아